걸어 바다에 왔네. 이 바다에서 나는 해변을 봐. 무수한 모래알과 매섭고 거친 바람, 여전히 나는 사막을 봐. 바다 갖고 싶어 너 온통 들이켰어. 근데 그 전보다 더 목이 말라. 내가 닿은 이곳이 진정 바다인가 아니면 푸른 사막인가. I don't know 내가 지금 파도를 느끼고 있는지 yeah. I don't know 아직도 모래바람에 쫓기고 있는지 yeah. I don't know 바다인지 사막인지 희망인지 절망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shit. I know 지금 내 시련을 I know 이겨낼 것을 I know 나 야말로 내가 의지할 곳이란 것을 yeah. 좋게 생각해 많은 짓 삼켜 불안하더라도 사막일지라도 아름다운 남이부 사막이라고 희망이 있는 곳에 시련이 있네. 희망이 있는 곳엔 반드시 시련이 있네. 희망이 있는 곳에 반드시 시련이 있네. 희망이 있는 곳에 반드시 시련이 있네. 희망이 있는 곳에 You know yeah yeah. 여기는 되려 사막이었고 yeah. 백이 없는 중수 아이돌이 두 번째 이름이었어. 방송에 잘리기는 뭐 부지기수 누구의 땜빵이 우리의 꿈. 어떤 이들은 회사가 작아서 제대로 못할 거래. 아 너는 나도 알아. 한방에서 일곱이 잠을 청하던 시절도 잠이 들기 전 내일은 다를 거라는 믿음도. 사막의 생기로 형태는 보이지만 잡히지는 않아. 곳곳이 없더니 사막에서 살아남길 빌어. 현실이 아닌 길을 빌어. 결국 신기론 잡히고 현실이 됐고 그 어떤 사막은 우리의 피땀 눈물로 채워 바다가 됐어. 근데 이 행복들 사이에 이 두려움들은 뭘까. 원래 이곳은 사막이란 걸 우린 너무 잘 알아. 우린 절망해야 해 그 모든 시련을 위해.